보는 너의 눈빛과 애써 아닌 척 노력하는 네 모습도 나에겐 그저 매일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라고. 오늘이라고 딴다 오늘까지만 오늘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. 사랑이라고 이건 사랑이라고 너무 사랑해서 가슴 아파.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믿을 수 없어 다시 한